느낌 리서치 인사이트 바로 그분 누굽니까? 자, 글로벌 넘버 투 투자 전략가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뭐 오늘은 전지현 데이 때문에 일찍 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죠. 네, 전지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님이 워낙 인기 끝나니까 우리 또 일부 팟빵에 게시판에서는 약간 까는 분도 나왔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만큼 인기는 아니라는 인기가 거죠. 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성훈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기억하신 분이 계시는 거야. 네. 이성훈 대표가 그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이 딱 이로스네 인민의 고장 났어요? 인민의 훅 갔어요. 인민의 훅 갔다. 인민의는 1년 반 만에 떨어뜨려서 훅 갔습니다. 1년 반 만에. 네, 1년 반 만에 추락과 함께 더불어 애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인민에어 다시 살 마음 있어요? 인민에어를 다시 살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없었어요? 이만큼 이성훈 대표의 그 유연함, 사고의 유연함이 중요하죠. 사고의 유연함이 아니라 거의 아기 코끼리 덤보 수준이죠, 귀가. 네, 네, 네. 근데 이게 집에서 혼자 놓고 쓰는 거면은 그냥 쓸만해. 네. 근데 이제 하도 왔다 갔다 탁탁 탁탁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그 이동이 많으니까 술 마시고 뚝 떨어지고 그게 문제죠. 하여튼 인민의어는 이성 대표 상당히 이 1년 반째 칭찬하다가 한 달 전부터 갑자기 급속하게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인민의어는 빠이빠이 하는 거로. 그래서 중국 내가 그래서 그 알리바바도 엄청 욕했잖아. 돈 내게 쓰레기를 줬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알리바바 이 얘기도 하고 손님 지금 무슨 얘기야? 근데 전재님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보고서 하나 써놨고요. 포트폴리오 관련한 보고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좀 길어가지고 오늘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처음에는 매크로 관련 5까지 계속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크로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6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변화, 즉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화면 잡아주시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경기의 부진이 일시적이었다는 게 확인될 거다 데이터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미국 경기의 부진에서 1.4분기 주택 부분의 부진은 이제부터 풀릴 거다. 왜냐하면 주택 재고가 너무 없어가지고 착공이 증가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수요의 부진 속에서 달러 강세 같던 게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구리가요의 반등에서 보다시피 인민은행과 ECB 그리고 BOJ 등의 금융 완화 정책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거 다 스킵하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인데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고용은 좋아지는데 임금이 안 뜬다. 그 임금 인상이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잖아요. 한 2년 전에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경기는 회복되는데 고용이 안 일어난다. 더 2년 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경기가 안 좋은 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고용 시장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얘기 왜 들으실 수 있냐면요. 들리냐면요. 이상한 얘기죠, 뭐. 고용이 없는 경기 회복이라는 게 이상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고용이 늘어나는데 왜 임금이 늘어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경기라는 건 일반적인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되면 데이터 간의 래깅이 심해집니다. 왜 심해질까요? 모르죠.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죠. 자기는 알아요? 래깅이 심해진다? 왜 심해집니까? 별건 아닌데 경제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여가지고 보통 해고가 발생하게 되면 임금이 떨어지게 되고 충분히 떨어진 임금이 다시 고용의 수요를 자극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인데요. 경기 침체가 일반적인 사이클을 넘어가게 되면 그 여파도 고용시장의 일반적인 사이클도 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고가 일어나서 임금이 충분히 떨어지면 고용수요가 자극이 돼야 되는데 네. 더 많이 해고가 일어나니까 아, 더 많이? 그 다음부터 임금이 뜨질 못해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너무 많이 해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장기 실업자가 그럼 일반적인 고용 사이클을 넘어가게 되면 장기 실업자가 속출하게 되거든요. 네네. 보통 고용을 다시 고용세가 일어날 때 임금이 떠야 되는데 장기 실업자들이 돌아올 때는 임금이 안 뜹니다. 장기 실업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림이요? 네. 오른쪽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실업의 듀레이션을 구해서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실업의 듀레이션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실업 기간이 높아지면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 기간이 떨어지면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보시면 일반적인 사이클을 넘어왔기 때문에 임금이 안 뜬 거죠. 네.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 안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보시다시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임금 상승률이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민간 대기업들이 먼저 좀 먼저 올려주고 이런 건가? 아, 지금은 미국에서 누가 임금을 올려주냐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같은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중국 같은 나라, 임금 수준 자체가 낮은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게 물가와 전체 소득의 평균값을 올리는 데 많이 기여를 하죠. 아, 그런 나라일수록? 예. 임금 자체가 낮으니까. 네네. 선진국은 최저임금 올리는 거 별로 영향 없습니다. 네. 임금 자체가 높은데요. 최저임금이 별로 영향력은 없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물가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는 조금 더 이따 올려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임금 상승 이런 쪽은 사실은 실제 실물 경제 측면인데 네. 하나 유념해 두셔야 될 거는 페드는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경로를 사용한 게 아니고 자산 경로를 사용했습니다. 네. 자산 경로를 부각시켜서 수요를 창출했고 자산 네. 가격을 올리면서 부채를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미국 경기가 약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올해 좋고 내년에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미국 명목 GDP 대비 금융시장의 미국 금융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상단에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하나 또 힌트가 있는 게 보시면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013년 5월 말에 테이퍼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초에 테이퍼링을 실시했죠. 네. 6개월 전에 얘기했을까요? 금융시장의 실물경기 대비 금융시장이 너무 멀리 벗어나면 그다음에 그 다음 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이게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조절한 겁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약간 슬로우해진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옐런 의장이 지난주에 나와서 미국 경기가 뜬금없이 조금 미국 주식이 약간 비싼 것 같다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꼼꼼하시, 워낙 꼼꼼하셔서 그런지. 예, 시장의 기대를 제어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실물 경제 방향성이 뚜렷하다 그러면 네. 아직 옛날이랑은 다르게 방향성만 뚜렷하다 그러면 살짝 시장의 기대를 제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9월 달에 실제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는데 과거보다 약간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금리의 상승 속도는 과거에는 한 달 혹은 두 달마다 25bp씩 올렸지만 네.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 분기마다 조금씩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분기 한 번씩? 예. 네. 두 번째, 이런 통화정책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보시면 빅마켓보다 마이너마켓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시켜줍니다. 보시면 백테스팅 결과 코스닥의 상대 강도는 유동성의 팽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네네.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코스닥 소형주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배당주도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하시는 전략을 권고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똑같네요. 배당률은 그렇고 그 중소형 소형주도 좀 줄이고. 네. 1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연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유동성 모멘텀이 자극이 되니까 성장 기대감이 있고 시장이 열리는 쪽에다 베팅을 하자. 네.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바이오나 제약 이제 그런 쪽이 될 거고 중국 소비주가 잘 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이 그래프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거는 코스피 안에서 업종 간의 밸류에이션의 표준 편차의 시계열인데요. 네. 표준 편차 시계열. 네. 보시면 이게 사이클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 안에 있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 조금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뭐가 수렴시킬 거냐?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금리가 측정하는 거죠. 금리가 이 갭을 줄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방송 중에 시장에서 철수하는 건가요? 종목 교체를 하는 건가요? 라고 예, 후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조금 더 그 로테이션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은 저희들은 기관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큰 분들한테는 계속 가치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 했을 때 첫 네. 번째로 은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냥 마이너하게 보시면 이런 거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 차도 같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차는 뭐냐면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지만 님의 선행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대출하는 그런 비즈니스죠. 장단기 금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님입니다. 님이 개선될 거라는 거죠. 보시면 미국과 한국의 장단기 금리차와 한국의 예대 금리차를 그렸는데 네. 님이 개선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는 보시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은행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를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주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플레이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은행 업종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를 상회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은행주 바닥입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되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시면요. 은행업 비즈니스라는 거는 경기가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전형적인 시클리컬이죠. 네. 근데 은행주 멀티플이 크게 움직일 때가 몇 번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은행주 밸류에이션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신금융상품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그게 금융위기 이전에 MBS였죠. 이런 은행주가 기존에 부여받던 멀티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부실화되면서 은행주가 박살이 났었죠. 네. 은행주가 보통 경기 바닥에서 받던 밸류에이션보다 더 많이 박살났습니다. 왜? 그걸 어디까지 생각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니까요. 그게 그러다가 뭐 정부가 돌아서 안 망하네.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안 망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가 지금은 어떤 밸류에이션이냐면 네. 우리 은행이 그래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등생이었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열등생이었죠. 열등생에서 벗어난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런 건 누가 얘기해줬냐면요. 페드가 얘기해줬습니다. 페드가 올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은행 사도 괜찮다고 얘기 이미 해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페드가 올해 3월 달에 은행 미국 은행 31개 대형 은행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줬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은행들이 다 벗어났어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31개 은행이 다 통과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배당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움직일 때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에 있는 은행주는 밸류에이션을 복원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럽은행의 포션은 커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국내은행이 보건력이 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6월 금리 인상이 아니고요. 9월이죠, 9월이요. 예. 네, 착각하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네. 철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철강이요? 철강, 은행.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가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네. 밸류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화학을 연초에 좋게 말씀드렸던, 화학 정의를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낮아진 수출 단가가 수량을 창조할 거라고. 근데 보통 화학주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마진으로 한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았을 때 Q로 한번 좋아지는 그런 건데요. 화학은 Q로 한번 좋아지고 지금 마진으로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더 좋아지는 거에 배팅하려면 경기가 좋아져서 네. 수량이 늘어야 되는데 경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배팅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차라리 시클리컬 중에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쪽에 배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네, 네. 그게 철강이죠. 네. 앞서 은행도 마찬가지였죠. 네. 네. 왼쪽 보시면 중국 철강 생산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국 철강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같다는 얘기는 글로벌 철강 산업의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4분기부터 중국 철강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된다는 얘기는 철강도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지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서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철강으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밸류 투자의 기본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심각하게 반영했으면 그 우려가 살짝 풀리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자동차 뭐 기본적으로는 밸류 투자는 남이 싫어하는 걸 사는 겁니다. 네. 자동차도 미국 제조업이 좋아지고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 고용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미국 제조업은 자동차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크고요. 네. 미국의 산업 수요 중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큽니다. 즉 이 얘기는 미국의 애들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많지만 우리나라 아니면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순위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산업 수요, 경기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세그먼트 어떤 기업이 잘하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미국 경기가 확장으로 진입하면 전체 자동차 시장이 팽창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세그먼트가 잘 되냐 이런 게임에서 웬만하면 다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대형주 중에도 가치를 얘기했는데 네. 중소형주 어떡하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가 너무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미국 경기가 너무 느리게 좋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글로벌이 빨리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리 재고를 보시면 중국 쪽에 구리 재고는 줄고 있지만 LME 구리 재고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중국이 소순한 흐름 속에서 경기가 바닥에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네. 글로벌 경기가 빨리 좋아지진 않을 거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첫 번째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대형주는 아까 밸류, 기관 투자자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주 비중을 축소하시고 중형주 비중을 높이십시오. 경기가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대형주가 엄청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아는 질 거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한 소형주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네.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형주 카테고리를 많이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1조에서 3조 사이가 아마 투자의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시클리컬 중에서는 특수한 수요에 반응할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철강, 네. 특수화, 싼 것 중에서 예, 시장이 먼저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종목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Q 측면에서 보시면 수요처가 다 변화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다 중국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쪽들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사이클 안에 있는데 성장은 과거와 다른 모습. 이런 건 밑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4.4분기 실적과 1.4분기 이번 작년 4.4분기 실적과 이번 1.4분기 실적이 과거의 4.4분기 1.4분기 평균보다 훨씬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주 중에서는 실적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애들로만 가십시오. 실적의 가시성이 안 보이는 애들은 다 컷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견디질 못할 겁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중국 소비주 화장품이라는 예를 들면 화장품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잘 되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왔었죠.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찍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더 잘 가는 겁니다. 네. 선도 업체를 압축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던 애들이 갑자기 더 잘 될 거라고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말만 하는 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냐. 네. 차라리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를 봤을 때 어떤 소비 지출이 중국에서 일어날 건지를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정리한 거거든요. 네. 오타가 났네. 예. 근데 보시면 소비 지출이 지금부터는 품목이 확산되는 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쪽에 배팅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로스는 어디서 나올 거냐. 결국은 IT 부품이랑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서 조금씩 새롭게 네. 성장주로 결론적으로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좀 주가가 기존 성장했던 것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좀 전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 전고점을 예, 뚫고 있죠. 아니면 신고가를 만들고 있거나 네. 이런 쪽들은 계속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아까 뭐 IT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말씀드렸던 거는 90년대 중국의 동쪽 지방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과거의 90년대 이후 소비로 최종적 소비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최종적 생산 시장으로 가고 부품 수입이 많아질 거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똑같았습니다. 네. 보시면 핸드폰 부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그렇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지금 중국 애들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엄청 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가 제일 쇼티지가 날 것 같습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장비를 사가면 예. 소재가 쇼티지. 소재.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표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경제의 특정 경제 단계 진입에 따른 수요 저하, 중국 소비주, 신시장 개화에 따른 성장 기대감, 바이어 시뮬러 뭐 이런 거였다면, 네. 지금은 밸류에이션, 턴어라운드, 하지만 느리기 때문에 넘버를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부여, 이쪽으로 포트폴리오 가는데,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는 계속 가져가지만 업종 내에서는 압축하고 업종을 좀 확산하는 전략.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CJ, CGV 같은 게 그래도 잘 되는 겁니다. 네. 넘버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제약에서는 바이오에서 제약으로 네. 압축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쪽들은 쇼티지 계속 되니까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쪽들 인터넷 비즈니스 쪽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대형주는 네. 은행 철강 자동차 그 다음에 네. 미드캡에서는 특수광 특수화학 자동차 부품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몇 가지 우리가 또 궁금한 거 몇 개 그냥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좋으셨기 때문에 그 제일 궁금한 게 전 딱 하나 있는데요. 이거죠. 지금 글로벌리 보면 사람들이 많이들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MSCI의 이제 그 중국이 포함된다, 상해가 포함됐을 경우에 우리 시장 뭐 큰일 났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포함되면 얼마큼 포함될 것 같습니까? 그거 좀 모르죠. 5% 해갖고 10년 동안 포함되는 거라 네,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걱정 없어요? 연간 뭐 그 유출액에 대한 쪽이 1,000몇백억이라고 하는데 2,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연간으로 2,000억이라고 하루라도 그냥 하는 거라 네. 그게 크게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 월 1,000억이었나 월 2,000억인가 그잖아요.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네. 중국은 자본시장을 천천히 여는 건데 네. 천천히 열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이 지금 3%인데요. 네. 5%로 넓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가 시장을 5%만 열어줬는데 외국인이 인덱스에 못하러 100%를 반영하겠습니까? 사지를 못하는데. 예. 5% 정도 열어주면 아주 걱정할 거 없다.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 잡아줘봤죠. 5조. 네. 5조. 한 달을 영향력 못 벗어날 겁니다. 오케이. 그거 해결됐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궁금하시면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그걸 겁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예. 예, 겁주는 거 있으니까. 겁주는 사람은 잘못됐다. 우리는 전전님 키움증권 얘기만 듣잖아. 전전님 말씀이다. 우리 마영님의 말을 말씀이랑 같은 거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 그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소형주 올라갈 때 보면 야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더니 조금 주춤거리니까 야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거 큰일 났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뭔 소리야 이게 이제부터 좋아진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한가법 확대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 궁금한 거 많거든 사람들이요. 네. 실제로 단행되면 영향 없어요. 영향이 없다? 시장이래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도 영향 없나? 거래는 많아지겠죠. 거래가 많아진다?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처럼 상한가 제한폭 없는데 실제로 그래서 변동성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네. 두려움과 경계심리라는 게 네.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을 왜 푸는데?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작으면 문을 닫으면 관성의 힘이 세져가지고 한 방향으로 쏠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그러니까 뭐 상따? 일부러 상한가 조금만 가격을 움직여서 문을 닫아버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신다? 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고 확대는 거.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재밌는 게. 네. 단기적인 변동성이 죽으면요. 네. 필연적으로 장기적인 변동성이 커집니다. 네. 근데 변동성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지면요. 네. 장기적인 변동성이 죽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대와 반작용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런 거죠. 버랭키 네. 의장이 왜 테이퍼링 얘기를 6개월, 7개월 전에 했을까? 얘기에서 변동성 6월 달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컸습니다. 네. 근데 막상 2014년 1월에 테이퍼링을 실시했을 때 변동성은 사람들이 진짜 걱정 많이 했죠. 저희도 보고할 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기하면 네. 아 이건 경험을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순진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 변동성 안 커졌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변동성을 죽이려고 네. 고민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조금씩 조금씩 위안화의 움직임의 확대폭을 크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금융시장에 자유도를 자꾸 주는 거는 자유도를 계속 제한하면 네. 처음엔 작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관성이 네. 세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변동성이 엄청 크게 일어납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답을 다 들었지만 그래도 네네. 궁금한 게 있어. 왜냐하면 네. 연준 총재 중에 몇 명은 빨리 6월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또 내년에 해야 된다. 네.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네?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에반스 같은 사람 내년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이런 거 한 번 나올 때마다 시청자분들 곤혹스럽거든요. 네, 예. 네. 흔들리고 연준 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반 있고 안 그런 사람도 반 있습니다. 네. 역시 중요한 건 우리 전전님의 의견이다. 네, 그거잖아. 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저희 하우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성 대표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6월 달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크러쉬에 대한 쪽은 크지 않다. 그게 그 의견이 바뀌신 건가요? 크러쉬에 대한 쪽 크러쉬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 시그널 이제 금리 한다. 근데 크러쉬가 몇 퍼센트가 크러쉬? 크러쉬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두 자릿수 이제 10% 나오게 되면 이제 크러쉬라고 보통 지수의 기술적 네. 조정을 정의할 때는 보통 10% 네네 10% 예. 코스피는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아 코스피가 걱정되는 네. 거는 코스닥이는 아 비슷. 금리가 오르는데 싼 주식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비싼 주식이니까 말씀드린 게 고퍼 중에서도 그러니까 넘버가 안 되는 건 날려버려야 됩니다. 네.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 시장 조정 나올 때 그러니까 급격하게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10%씩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면 웃긴 게 뭐냐면 지수는 빠지는데 종목들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왔었거든 그때도 예전에도 시장에서 아까 보여드린 예. 결과가 네. 당장 조정받을 때 거꾸로 경기 쪽에 배팅하는 그러니까. 것들은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목이 오르는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는데 종목은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수가 조정이야 시장이 조정받는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렇게 되게 헷갈려 했거든. 그렇죠. 최근에 한 일주일 예. 동안 보시면 지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네. 종목 변동성이 위아래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이건 포트의 체인지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은 6월 달에 그 그런 조정에 대한 마무리 시점에 대한 쪽 한 7월 정도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한 9월 달까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수 측면에서. 예, 지수 측면에서. 지수 측면에서 힘을 받으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 뭐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 폭인데 그 지수가 전고점을 뚫는 시점.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 시간이 필요하다. 예. 왜냐면 경기에 대한 확신을 네. 가져야지 코스피가 위로 민마켓이 올라갈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한 분기 정도 이따 올릴 거기 때문에 네. 코스피 별로 걱정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자동차, 네. 은행, 철강 네. 다 싼데 밀리면 걔네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이 밀리면 큰 폭의 지수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개별 종목 변동성이 그렇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에서가 문제라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네. 시청자분들 의견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속 우리 같이 방송하니까 일관되는 흐름을 알고 계잖아요. 벌써 한 달 반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코스피의 조정은 10%, 기껏해야 10%, 코스닥도 15% 정도 해야 조정이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의견은 대충 비슷한 거잖아요. 여전히 유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얘기랑 좀 똑같은 얘기여서 조금 영향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데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렇겠죠. 네. 너무나 금리가 뭐지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환경입니다. 네. 실적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네. 그것만 좀 체크해 보시고 아직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편안할 수도 있는 게 아직 주식시장의 시계라는 게 긍정적이면 굉장히 멀리 갔다가요. 이게 부정적이면 뒤로 가는데 지금은 굉장히 멀리 갔던 시계를 조금씩 걷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4분기 실적이랑 1분기 실적 그러니까요. 보시면 상당 부분 네. 많은 부분이 설명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요 오늘 빨리 보내드리고 바쁘시니까 보내드리고 네. 늘 그렇죠. 우리는 전전님 보여드리면 우리도 우리끼리 자습하는 시간 가져야 돼. 네. 재해석 시간. 교수님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조교가 그렇죠. TA가 한 번씩 쑥 하잖아 풀어주잖아. 그렇죠. 이분 보내드린다면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랑희 이사장 대표님.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